조선의 김현경 선수가 얼마 전에 쓴 제31차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위한 세계 레슬링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그는 여자 자유형 48kg급 16강자 경기에서 도이칠란드 선수를 10대 0으로 준준 결승 경기에서 몽골 선수를 6대 2로 준결승 경기에서 벌수가 선수를 6대 0으로 결승 경기에서 미국 선수를 9대 2로 이기고 이 종목의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